해리 포터는 나쁜 마법사의 능력이 자신에게 옮겨져 있다는 걸 알고 고민합니다. 그때 마법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해리 포터에게 말하죠. 인간을 결정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선택이란다. 영화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밤 그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속의 착한 영웅이 악당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영웅이 어느 길을 선택했나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젠 이런 고민 그만하자고요. 저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왜 내겐 없을까? 이런 고민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한 주를 여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음악으로 들어봤습니다. Harry's Wondrous World. 그래요. 한 주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였나요? 여러분은 모두 스스로가 짱이십니다. 얼짱, 몸짱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나만의 영웅, 스스로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셨죠? 자,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좋은 사연 올려달라는 의미로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릴까요? www.imbc.radio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거기에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상영회 초대권 신청이요. 어떤 상영회가 있냐면요, 2003 베스트 애니 10전 상영회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주중에 상영하는데요, 2003 시카프 수상작들, 그러니까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수상작들이랑 또 해외 유명 작가들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 시사회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하시면 모두 30분께 한 분당 두 매씩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음악가 조희사이 씨의 음악과 함께 FM 영화음악 즐겨주세요. In the moonlight I felt your heart quiver like a bowstring's pulse. In the moon's moonlight you looked at me. Nobody knows your heart. When the sun has gone I see you, beautiful and haunting but cold.긴장한 활에 떨리는 슈이여, 달빛에 수런거리는 너의 마음, 날카롭게 갈아진 칼날의 아름다운 그 끝과 몹시도 닮은 당신의 옆모습, 슬픔과 분노에 잠긴 진실한 마음을 아는 것은 숲의 정령 모노노케뿐. 일본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에서 잠에서 깨어난 아시타카가 자신을 간호하다가 잠든 산을 바라볼 때 그때 흐르던 곡 프린세스 모노노케 힘의 테마송이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 곡을 산을 향한 아시타카의 사랑을 담은 곡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곡을 샤샤 라자드의 보컬로 들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곡, 이 신비로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세계적인 작곡가,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인 조 히사이지입니다. 그의 음악, 이미 영화를 통해서 또 사운드트랙 앨범이나 개인 앨범을 통해서 꾸준히 소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지명도 있는 작곡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또 우리나라에 와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죠. 아, 이 조 히사이 씨의 음악을 떠올리면요, 입가에 스르는 미소가 그냥 나오고요. 또 문득 행복해지는 그 이유.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 그 뒤에 배경으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람 계곡을 맴도는 나우시카의 그 평화로운 비행. 사츠키와 메이가 토토로의 가슴에 매달려서 달빛 밤하늘을 날아가는 풍경. 그리고 용을 타고 바람결을 가르는 센의 모습. 이처럼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려내는 그 신비로운 몽상에는 늘 조 히사이 씨의 음악, 이 서정적인 음악이 넉넉하게 담겨 있죠. 조 히사이 씨는 1984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재패니메이션계의 전설로 자리매김하는데요. 그 시작이 된 것은 1984년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였어요. 이어서 이웃의 토토로, 또 천공의 성 라퓨타, 마녀 배달부 키키, 붉은 돼지, 모노노케 히메, 그리고 센과 히츠로 행방불명까지. 정말 이 많은 영화들에서 조 히사이 씨는 희망과 동심, 또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화두로 풀어가는 감독의 이미지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미지에 피아노를 이용한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맑은 선율, 그리고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통한 웅장한 스케일을 아주 맛깔스럽게 결합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감독과 영화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조 히사이 씨, 이 둘의 아주 특별한 팀워크를 음악으로 감상해보죠. 자, 우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 오무의 촉수가 온몸을 감싸는 순간, 어린 시절의 환영을 보는 나우시카의 모습 담겨있는 곡, 오무와의 교류 준비했는데요. 이 곡에서 들리는 귀여운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당시 조 히사이 씨의 4살 된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 가운데 한 곡인데요. 붉은 돼지의 포르코의 사랑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곡, 포르코 에벨라, 포르코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가장 최근작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가운데 서창현 씨와 김덕한 씨, 송미연 씨가 신청해 주셨던 곡 또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사이 씨의 영화 음악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그의 음악을 들으면 그는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음악 속에 숲이 있고 파도가 있고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가 느껴져서 숲 속에서 사나 바닷가에서 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 이렇게 숲과 바다가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중에서 오모와의 교류 들으셨고요. 이어서 붉은 돼지 중에서 포르코의 벨라, 포르코와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생과의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또다시 이렇게 세 곡 이어 들으셨습니다. 조희사이 씨에게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그만큼 또 밀접하게 붙어있는 또 다른 감독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감독의 이름이 조희사이 씨 옆에 늘 붙어있으면요. 바로 검은 선글라스 뒤에서 초연한 듯 명상하는 폭력의 거장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에요. 좀 얼핏 이해하기 힘든 공통 분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희사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두 감독의 느낌을 동시에 떠올린다는 것은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때묻지 않는 동심, 또 기타노 다케시의 잔혹함. 네, 그만큼 조희사이 씨가 참 극단의 영상 미학을 아우르면서 서정적인 판타지를 제공해주는 아주 탁월한 능력의 작곡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개성, 전혀 다른 사운드로 이 두 감독의 영상을 채워주고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에서는 멜로디가 풍부한 아주 서정적이고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추구한다면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에서는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그 미니멀리즘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어요. 1992년 그 여름 한없이 조용한 바다, 이 영화에서 기타노 다케시와 조희사이 씨는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때 기타노 다케시가 조희사이 씨에게 요구한 것도요. 아주 단순한 심플한 멜로디의 반복이었다고 해요. 그 뒤에 조희사이 씨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사운드, 리듬을 통해서 기타노 다케시의 영상에 시적인 여백을 제공하고 있죠. 영화 하나비에 담긴 비장한 서정, 그리고 폭력과 순수, 죽음의 사막장으로 구성된 영화 소네트 내의 그 미니멀적인 선율. 그런가 하면 강렬한 타악기와 신디사이저로 결합한 키스 리턴. 이런 영화들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최근작인 기쿠지로의 여름에서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감성보다는 오히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동심이 더 묻어나는 음악을 조희사이 씨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희사이 씨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서정적인 음률로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펼쳐내는 산과 죽음에 관한 명상에 꾸준히 화답해왔습니다. 조희사이 씨의 서정적인 영화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타노 다케시가 들려주는 폭력과 죽음, 절망의 이미지는 언제나 구원이라는 넉넉한 그런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 두 사람, 기타노 다케시와 조희사이 씨가 함께한 그들의 그 파트너십에서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나티네 가운데 소나티네 1, Act of Violin 듣겠고요. 또 영화 하나비 중에서는 같은 제목의 타이틀곡 하나비, 또 이전에 보여줬던 기타노 다케시 감독과의 작업과는 전혀 다른 그 피아노와 현악의 풍요로운 앙상블로 희망과 동심을 속삭였던 그 영화 기쿠즈로의 여름 가운데서 Summer Road, 이 세 곡 들어볼 텐데요. Summer Road는 정주영 씨의 신청곡이기도 하죠. 듣고 계세요. 조희사이 씨의 영화음악 세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희사이 씨가 키타노 다케 씨의 영화에서 음악을 맡은 그 세 곡이었는데요. 영화 소나티네 중에서 소나티네 1, Act of Violin, 그리고 하나비 중에서 하나비, 기쿠즈로의 여름 중에서는 Summer Road,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 임재훈 피디가 한숨을 푹 쉬면서 천재야 천재 그러는데, 아 정말 어떻게 만드는 음악마다, 그리고 영화마다, 영화 속에서 만드는 내는 음률마다 이렇게 그 폭도 크고 이렇게 신비롭고 서정적이고, 이게 새롭게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저는 항상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어낼까, 새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소리들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임재민 PD와 동감이었습니다. 천재는 천재예요. 그렇죠? 조이사이 씨, 지금까지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함께한 작업 중에서 네 곡 들려드렸고요. 또 기타노 다케시 감독과 함께한 영화 작업 중에서 세 곡의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기타노 다케시 감독, 그들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음악 작업을 해왔지만, 그 와중에도 중간중간 좀 뭔가 또 다른 변화의 몸짓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85년에는 애니메이션 아리온의 음악을 맡아서 일본 민속악기를 사용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줬고요. 또 89년에는 비너스 전기라는 SF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뭔가 남다른 판타지를 선보였었고요. 그런가 하면 시노하라 데츠오 감독의 영화 첫사랑에서는 그 첫사랑의 그리움을 맑고 서정적인 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언젠가 그 저희가 세계음악 전문가 전기현 씨를 모시고 저희 시간에 들려드렸던 음악이 있죠. 프랑스 영화 엄지동자의 음악도 맡아서 특유의 신비로운 서정을 그가 마음껏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2001년도 작품이었는데요. 같은 해 2001년에 조희사이 씨는 자신이 직접 각본을 쓰고 그리고 연출을 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 영화였는데요. 콰르텟이라는 작품. 그래서 작곡가뿐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새로운 역량을 선보이기는 했는데, 이 작품이 뭐 그다지 커다란 그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자신도 영화를 만들고 나서 감독이라는 일은 또 다른 세계구나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여하튼 이렇게 재능이 많은 조 희사이 씨에게 영화음악 작업에 가장 큰 매력이 뭐냐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 가장 큰 매력은 뛰어난 감독과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의 세계와 나의 음악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조희사이 씨의 영화음악과 오늘 FM 영화음악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그때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쯤 전이죠? 전기현 씨가 그 CD를 구워서 가져온 그 프랑스 영화 엄지동자의 음악이에요. 바네사 파라디가 노래했는데요. 다른 너를 위해 빛나지. 이 곡 들으시고요. 그리고 조희사이 씨의 이야기를 접으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영화 첫사랑에서 골랐습니다. 빛바랜 오르골을 통해서 들려오는 멜로디죠. 엄마의 첫사랑인 후지키가 간직하고 있던 그 LP 속의 멜로디, 프롤로그, 스프링 레인, 이 두 곡 이어 들어봅니다. pour moi. 산책 FM 영화 음악. free me so you can see me. No, not at all. In another dimension with voyeuristic intention. Well secluded, I see all. With a bit of a mind flip, you're into the time slip. And nothing can ever be the same. You're spaced out on sensation. Like you're under sedation. 유미경 씨, 잘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백수 주제에 큰 출혈을 감수하고 본 뮤지컬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신청하신 곡 와키 호러 픽처쇼 중에서 The Time Warp 들려드렸습니다. 언제 뮤지컬 영화 특집 하자고 하셨죠? 네, 그러겠습니다. 언젠가 뮤지컬 영화 음악만 좌라라락 들려드릴게요. 김상민 씨가 작년에 보낸 편지가 이제야 도착했네요. 울산 남구 신정일동의 페이지스틱 김상민 씨. 3월이면 군에 입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집에 내려가 계신다고 하셨어요. 방학 때마다 고향집에 내려갈 때와 지금의 기분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고요. 누군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울음이 쏟아질 것 같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인피디 어때요? 군대 가기 전에 기분이 그런가요? 그렇다네요. 고개를 끄덕여요. 아닌 사람도 있다긴 하는데 그래요. 김상민 씨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좀 그 기간을 뭐랄까 그 머릿속을 확 청소하는 그런 기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열심히 쓰지 말고 말로 해주세요. 아, 거기도 사람 냄새 나는 곳이랍니다. 김상민 씨. 그리고 김상민 씨 아버지의 눈물에 관한 사연도 봤는데요. 아버지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죠. 함께 두 분 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한번 힘좀 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손고은 씨, 이나연 씨, 전현경 씨 그리고 정영현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파니 핑크에게 위로가 되던 그 노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위로가 될까요? 이준호 씨 어머님의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 이후 영화 한 편, 책 한 권, 마음 편히 읽지 못하신 어머님 그 어머님과 함께 이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파니 핑크 중에서 골랐는데요. 아 참, 제가 또 이 말을 잊어버렸네요. 내일 FM 영화음악 시네마테크에서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오십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영화 파니 핑크 중에서 플래닛 아르투루스 들려드립니다.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